잡으려는 마음을 고개를 떨구네. 가장 빛나는 별 하나 우리의 사랑이라 맺었던 그 시절을 어둠이 밝혀주네. 운명이라 말하던 그대를 만나서 사랑한다 말했지. 숨겨왔던 그 말을 사랑한다 말했지.